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니. 율동의 붉은 단기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 어머니 손등 목소리 들려 향도의 붉은 단기 삶의 구름 용광의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의 목소리. 가끔 어머니께 아랩니다. 국민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성을 도칩니다. 깊은 어머니 그 가신 그 눈길로 기뻤던 마음도 아팠던 상처도 따뜻이 헤아립니다. 사랑 아니면 아픈 매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로 품속에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놨습니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나라 은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멋지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곁에 서울요.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용한 그 시기 지리요. 인기는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도움지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진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우러러 따르며 부르네. 우리의 친정은 덩치 부르며 기적을 떨치는 인민 상촌리 강산의 눈부신 강국의 축포 토치리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신념. 백두에서 시작된 길 부르러 부세게 걸어 지금까지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